때문에 아침에 깨면 똑같아 아빠가 전부 다 같대 거짓말하지 마 아빠 친구들은 외롭지 않아 차라리 공부를 했다면 이것보단 더 외롭지 않을까 여행이 더 즐거워질까 그래도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나도 빛나고 싶어 별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랩하지 난 것만 보고도 외롭지만 랩하지 난 yeah. 멀어졌지 친구와 멀어졌지 엄마와 동떨어졌지 친구와 목표가 다른 친구와 한 배를 타는 거 생각보다 어려웠지 괴로웠지 그 덕에 자취 안 자고 때를 썼지 이거 안 되면 나갈 거라고 아빠한테 말을 하고 팔을 보고 그제서 아빠의 눈물을 봤지 엄마의 눈물을 봤지 진짜 나 위한 거야 맞지 근데 왜 혼자지 아직 거실에서 동생 울음풀이 복잡해진 머리 부여잡고 난 겨울 지나 나의 별에 봄이 오면 무덤에 발 한 잔 네가 피어나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던데 떠오르고 싶어져 하늘로 우리들의 별 수술하기 싫어 혼자 외롭기 싫어 나도 바비 스티파나 날 때도 빛나 지난 시간들이 날 변하게 간담 난 나한테 더 골라가 거울이 난 몰라 봐 마지막으로 내가 쏜 공간 저기 밤하늘에 닿을까 난 지금 꽤나 많이 모른 배치 난 여기 내가 당겨 말을 배치 나도 모르는 습관이 배치 난 별이 날이 넌 돋겠지 열다섯 배부터 난 pass out 상승의 지별이 된 다음 사랑하는 예성과 맞닿을래 성과 부모님의 건강 다들 지나 잠깐 선박 그 위에 겁도 없이 놀랐지 난 내가 ever lost 놀랐지 사랑하는 예성 변치 난 몰랐지 그가 버티 혼나 나 맞닿을 저 밤하늘에 당겨 로망 겨울 지나 나의 별에 봄이 오면 무덤에 발 한 잔 네가 피어나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던데 떠오르고 싶어져 하늘로 우리들의 별 수술하기 싫어 혼자 외롭기 싫어 난 별을 봐도 똑같아 외로워 힘들어 나도 별을 봐도 똑같아 부러워 힘들어 못 박힌 엄마의 마음에겐 내가 별인데도 대체 빛나지 않네 어둡겠네 미안해 엄마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